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환구망,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의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루과이 신문 라 후벤뚜도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신문 인터넷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